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신수진, 그림 송지영의 왕가리 마타이입니다. 왕가리 마타이는 옳다고 믿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여성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가난한 케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무를 심고 죽을 각오로 숲을 지켰지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고집세고 억척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인자하고 마음씨 좋은 할머니랍니다. 왕가리 마타이는 케냐 산 기슭에 있는 니에리에서 태어났어요. 밤마다 엄마가 들려주는 키쿠유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지요. 우리 부족은 키쿠유의 후손들이야. 응가의 신이 선물한 무화과 숲은 네가 자주 놀러가는 그 숲이야. 이야기를 마친 엄마는 하품을 하면서 왕가리 옆에 누웠어요. 하지만 왕가리는 눈이 더욱 말똥말똥해지기만 했죠. 지금도 케냐 산 꼭대기에는 응가의 신이 살아요? 그래. 하지만 키쿠유가 만난 다음에 응가의 신을 봤다는 사람은 없어. 엄마는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피곤했는지 낮게 코를 골았지요. 왕가리는 무화과나무 숲에서 응가의 신과 노는 상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왕가리네 집에서는 옥수수랑 고구마, 콩 같은 걸 키워서 먹고 살았어요. 아빠는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 잡초를 베고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엄마는 젖먹이 동생을 얻고 농사일과 집안 살림을 하느라 늘 바빴지요. 하나 있는 오빠는 염소를 먹이러 하루 종일 풀밭에서 살았어요. 마시고 씻을 물을 길어오는 건 왕가리의 몫이었어요. 한꺼번에 많이 가져올 수 없어서 몇 번씩 숲 근처 샘까지 다녀왔지요. 항아리 가득 물이 차면 땔감을 주우러 다시 숲으로 갔어요. 말라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모아 단단히 묶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면 엄마는 옥수수를 삶고 빵을 구워 가족들을 먹였어요. 이렇게 왕가리네 식구들은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하니까요. 왕가리는 어린 아이였지만 그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왕가리의 부모님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나마 가뭄이 심할 때는 굶어야 했지요. 결국 아빠는 영국인들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케냐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영국인들이 많았거든요. 이웃 사람들은 아빠를 손가락질했어요. 케냐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국인을 위해 일하는 게 못마땅했으니까요. 영국인들한테 굽실거리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 자네는 케냐 사람 아니야? 독립운동은 못할 망정 영국놈 하인 노릇이나 한다고? 아빠는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대꾸 한마디 못했어요. 왕가리는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팠어요. 어서 케냐가 독립해서 같은 케냐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가난한 나라 케냐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주 적었어요.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일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여자아이들은 학교 다니기가 더 어려웠어요. 집안일이나 거들다가 시집을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았으니까요. 다행히 왕가리의 아빠는 아이들을 꼭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영국인의 차를 계속 운전했죠. 그렇다고 왕가리가 공부만 했던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을 딛고 땔감을 주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야 컴컴한 부엌 바닥에 앉아 아궁이 불빛으로 숙제를 했지요. 왕가리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상도 자주 타고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답니다. 왕가리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케냐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부잣집 아이들만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지요. 다행히 왕가리는 미국 정부가 뽑는 장학생이 되어 미국 대학에서 동물과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숲속에서 만난 갖가지 동물과 식물이 모두 친구였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처음에 왕가리는 미국 도시의 화려함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높은 건물과 수많은 자동차, 가게에 쌓인 물건들이 모두 신기하게만 했지요. 하지만 왕가리는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하루빨리 케냐로 돌아가 케냐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어요. 케냐에서 소는 우유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식량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왕가리는 박사가 되었어요. 왕가리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케냐가 영국에서 독립했어요. 케냐로 돌아온 왕가리는 열심히 농촌을 돌아다녔어요. 농부들에게 소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요. 결혼한 후에도 왕가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소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털을 자주 빗겨줘야 해요. 우리 아는 소독약으로 자주 소독해 주세요. 하지만 농부들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왕가리는 이유가 궁금했지요. 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몇 년째 가뭄이 심해서 마실 물조차 없어요. 샘이 죄다 말라버렸어요. 겨우 곡식을 구해와도 땔감이 없으니 익혀먹을 수가 없어요. 밭과 샘을 둘러보니 정말 예전 같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왕가리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부터 알아보기로 했어요. 왕가리는 가뭄이 심한 이유를 여기저기에 물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숲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고향 마을만 해도 어릴 적에 놀던 숲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커피나 차밭을 만들려고 숲을 밀어버린 탓이었지요. 하지만 숲이 없어졌다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게 얼른 이해되지 않았어요. 왕가리는 책과 논문을 뒤져가며 꼼꼼히 따져보았지요. 숲속 나무와 풀들은 비가 온 뒤에 땅에 스며든 물을 머금었다가 조금씩 샘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숲 근처의 샘은 쉽게 마르지 않죠. 또 나뭇잎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작은 물방울은 구름을 만들어요.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내리고 땅속으로 스며들지요. 그러니까 숲이 없어지면 땅이 메마르고 비도 내리지 않게 되어요. 결국 숲은 케냐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배였던 거예요. 왕가리는 나무를 심어 숲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케냐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가난해서 관심조차 없었어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왕가리는 답답하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문득 왕가리는 남편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방법이 생길 것 같았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남편의 선거 운동에 나섰지요. 남편이 출마한 곳은 나이로비에 있는 랑가타라는 곳이었어요. 씻을 물은 커녕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동네였죠. 주민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왕가리는 고민하다가 나무 심는 회사를 차려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무도 심고 주민들이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지요. 덕분에 남편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어요. 왕가리는 약속대로 나무 심는 회사를 차렸어요. 랑가타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서 마을의 쓰레기장을 치우고 그 자리에 씨를 뿌려 나무를 키웠어요. 나무가 옮겨 심어도 될 만큼 자라면 숲이나 공원에 심을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요. 씨앗값과 일꾼들의 월급이 모두 왕가리의 주머니에서 나갔거든요. 겨우 몇 달 만에 왕가리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왕가리는 묘목을 팔아보려고 했지만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묘목을 살 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일꾼들이 묘목을 잘 돌보지 못해서 나무가 자꾸만 말라 죽었어요. 왕가리는 무척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왕가리는 케냐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를 찾아갔어요. 숲을 되살리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지요. 여성 단체 사람들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숲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여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숲이 사라져 샘이 말라버리면 물을 긷느라 고생하는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땔감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헤매고 다니는 것도 여자들이고요. 공기가 나빠져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때문에 애를 태우는 사람도 여자들이죠. 그러니 여자들이 나무 심기에 나서야 해요. 왕가리는 숲과 여성의 관계를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결국 여성 단체 사람들은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나무 심기 운동 단체인 그린벨트 운동이 만들어졌어요. 전국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가끔 묘목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금방 바닥나곤 했지요. 때마침 케냐의 국제연합환경계획기구가 들어섰어요. 왕가리는 그곳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곳곳에서 숲이 사라지고 있어요. 당장은 아프리카 사람들만 고통받겠죠. 하지만 아프리카가 사막으로 변해버리면 지구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아프리카의 숲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서 숲을 살립시다. 왕가리는 아주 기뻤어요. 더는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그동안 아프리카의 숲이 사라지는 걸 걱정하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왕가리는 날개를 단 것처럼 나무 심기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갔어요. 왕가리는 먼저 나무의 씨앗을 묘목으로 키울 사람들을 모았어요. 주로 시골 여성들이 참여했지요. 당장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묘목을 키우는 방법은 숲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배우기로 했어요. 이 나무의 파종은 매년 2월 말에 해야 하고. 저 선생님, 파종이 뭐죠? 아, 씨앗을 심는 겁니다. 모르는 건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런 것까지 설명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공무원들은 시골 여성들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하지만 선생님, 이곳은 3월 중순에야 비가 내려요. 2월 말에 씨를 뿌리면 열흘 동안 씨앗이 말라 죽고 말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씨앗을 곧바로 땅에 심으면 안 돼요. 닭이나 쥐들이 새싹을 먹어 치우니까요. 벌레가 파먹어서 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깨진 항아리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돼요. 항아리를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닭이나 쥐가 건드리지 못해요. 어느새 시골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평생 숲 근처에서 농사를 지어온 그네들은 이미 나무 키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알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지식이었지요. 여성들이 묘목을 키워오면 그린벨트 운동 본부에서 약간의 돈을 줬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난한 시골 여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지요. 소문이 퍼지자 나무를 키우겠다고 신청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지만 곧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여성들은 숲이 사라지면서 가장 힘든 게 누구인지, 숲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지 금방 이해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꾸었어요. 10년, 20년이 지나자 마을마다 나무가 자라서 다시 숲을 이루었어요. 땔감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샘에는 다시 물이 고였지요.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의 다른 문제도 해결해 나갔어요. 시골 여성들의 얼굴은 자신감에 가득 찬 미소로 반짝거렸지요. 왕가리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왕가리와 그린벨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나무를 심었어요. 하지만 케냐는 쉽게 푸른 모습을 되찾지 못했어요. 숲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나무를 마구 베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왕가리는 그런 공무원을 찾아내어 정부에 신고했어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어내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도 벌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어요. 왕가리는 더 높은 공무원을 찾아가 따졌죠.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알고 보니 그들도 똑같이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나라 땅인 숲을 마음대로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왕가리는 숲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숲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숲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요. 어느 날 케냐 정부는 나이로비에 있는 우후루 공원에 아주 높은 건물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무지무지하게 커서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왕가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건물을 짓느라 숲을 다 없애버리면 케냐는 점점 사막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샘에서 물을 길어먹는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건물에 사는 부자들도 물을 구하기 어려워져요. 결국 모두에게 손해일 뿐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숲을 없애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왕가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환경운동가, 종교 지도자, 정치인 등을 만나서 우후루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왕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마침내 온 나라 사람들이 나서서 항의를 하자 정부는 우후루 공원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왕가리가 이긴 거예요. 어느새 왕가리는 60살 할머니가 되었어요. 20년 동안 그린벨트 운동으로 심은 나무는 3천만 그루가 넘었지요. 3천만 그루면 5만 4천 개의 축구장을 합친 정도의 숲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숲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왕가리는 언제 또 정부가 숲을 없애버릴지 몰라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요. 그러던 중 왕가리가 걱정하던 일이 또 생겼어요. 정부에서 카루라 숲을 건설회사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가리와 친구들은 카루라 숲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그곳에서는 벌써 건설회사 사람들이 불도저로 나무들을 마구 쓰러뜨리고 있었어요. 왕가리는 두 팔을 벌려 불도저 앞을 가로막았어요. 절대로 안 돼요! 숲에 사라지면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어디선가 달려온 낯선 남자들이 왕가리를 끌어냈어요. 왕가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왕가리는 카로라 숲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린벨트 운동 사람들과 매일 카로라 숲으로 가서 나무가 뽑혀나간 자리에 묘목을 심었어요. 카로라 숲은 없어지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없애지 못해. 왕가리가 카로라 숲에 나무를 심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경찰들이 방망이와 방패를 들고 사람들을 가로막았어요. 우리는 나무를 심으러 왔을 뿐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돌이 하나 날아왔어요. 왕가리는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게다가 경찰이 방망이로 왕가리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왕가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다음 날 왕가리는 앞을 막아서는 의사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어요. 머리에는 흰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묘목을 둘러매고 카루라 숲으로 걸어갔어요. 신문과 TV를 통해 이 모습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은 케냐 정부를 비난했어요. 결국 왕가리는 카루라 숲을 지켜냈어요. 왕가리가 시작한 그린벨트 운동이 널리 알려지자 세계 곳곳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이웃나라인 탄자니아와 우간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곳도 케냐처럼 숲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왕가리에게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해 배워갔어요. 나무 심기 운동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갔어요. 말라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에서도 나무 심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왕가리는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전체에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어요. 얼마 후에는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왕가리를 찾아왔어요. 그곳 사람들도 나무를 베어 수출한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왕가리는 나무 심기 운동이 왜 필요한지, 케냐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왕가리를 마마미티라고 불렀어요. 케냐 말로 나무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왕가리는 변함없이 그린벨트 운동을 계속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어느 날 왕가리를 찾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왕가리 마타이 여사, 2004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왕가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환경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 아프리카 여성이 받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왕가리는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강이나 호소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였어요. 물이나 석유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죠. 그런데 환경이 파괴되어 물과 자원이 귀해지면 다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환경을 지키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이 환경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게 되는 거지요. 왕가리는 바로 그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